7월 26일 남조선 동아일보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게놈연구소장이었던 재미동포 학자 김웅진이 인터넷에 졸세의 위인을 칭송하는 글을 실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김일성 주석은 정말 대단한 수령이시다. 아무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다. 북의 제재는 최고이다 등의 글들을 올렸습니다. 한편 리준무 재미동포 동부지역연합회 회장은 7월 25일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에 우리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를 찬양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